your somebody. Oh, na, na, na, hey. Bag and cap with your perfect body. Oh, na, na, na, hey. 천상의 미소로 온 걸 찬란히 빛나던 그 여신은 바로 너. 내가 믿을 땐 찬미하게만 해줘. Oh, yeah. 밤이 짙을 때 kiss you one more time. 우린 밤새 춤을 출 거야. 쉴틈 없이